알았어 내 발길 당신은 영영 모를 당신의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준 것이 가슴에서 울고 바람 따라 울고 강물처럼 흘려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사랑은 어쩔 사 사랑 어쩔 수 없는 내 사랑 내 발길 당신은 영영 모를 당신의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준 것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사랑은 어쩔 사